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6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이양형섭 동지와 중앙과 평양시 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기술, 출판, 보도, 당 간부 양성기관,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시대와 혁명, 저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